안녕하세요. 악세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.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. 수많은 믿음의 부도와 선지자들,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?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되겠습니다.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고 말합니다. 또 어떤 분은 기도응답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. 여러분은 어때요? 5월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몇 분이 한국으로 요양원 견학을 가게 되었어요. 첫날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 새로남 쉼터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. 사람이 많다 보니 택시 두 대를 잡게 되었어요. 저와 장 집사님, 그리고 조송아 집사님, 김효숙 자매님 한 택시에 탔어요. 처음에 택시에 탔는데 우리가 그 거리도 멀고 또 우리가 거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 택시 기사가 막 성질을 냈어요. 막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차에서 내려라 하니까 걱정까지 했거든요. 다행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택시가 떠나게 되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두 시간 거리나 되다 보니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. 아, 하나님, 제가 이 아저씨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아저씨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. 그래서 먼저 우선은 그 딱딱한 분위기를 깨야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제 금방 전 막 무서웠어요. 아저씨가 음성이 얼마나 높은지 당장 차에서 내려라 하는가 했어요. 했는데 아저씨가 어땠을까요? 그 아저씨가 그 아니 성내는 얼굴이 이래 환한 이래 웃음으로 변하면서 이래 아니 이제 금방은 뭐 길도 잘 모르지 또 길도 멀지 또 뒤에서는 차들이 기다리지 해서 그랬어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. 아저씨 이 다음에 만약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요 우리가 지금 가는 그 새로남 쉼터로 가세요. 그 쉼터로 가면 암도 예방, 암도 치료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과 고혈압도 치료됐어요. 그래서 아저씨가 일단 병 나면 그쪽으로 가세요 했거든요.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교회 요양원이라는 걸 아셨어요. 그래서 어느 교회예요?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 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예요 했거든요. 근데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우리 교회 서울 산육병원이 우리 교회 병원이었어요.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자기가 서울 산육위생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했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안식일과 그 고기 먹는 데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주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잖아요. 그 아저씨한테 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한참 한 반 시간 동안 가니까 아저씨가 뭐라는가 하면 우리 차는 서울 택시인데 경기도까지 가려면 우리가 20% 더 받아야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? 그 버튼을 누르야 되는가 봐요. 그래, 아저씨 누르세요. 괜찮아요 했거든요. 그런데 끝까지 버튼을 안 눌렀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내내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. 근데 우리 계산할 때 보니까 그 한 5,000원은 한도로 5,000원은 적게 받았더라고요. 근데 그 더 내라 안 하셨어요.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. 그 우리가 처음에는 새로운 교회를 목적하고 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또 우리 찾는 곳이 아니었어요. 근데 그 아저씨는 가시지도 않고 우리가 혹시 이제 잘못 오지는 않았을까 해서 기다리시더라고요. 그 우리가 다시 택시 두 개를 잡았어요. 그 우리는 또 원래 택시에 탔거든요. 그래서 제가 택시 타자마자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아저씨는 내내 아주 흥미진진해서 제 말씀 듣는 거예요. 그 가는 길에 아저씨가 또 이래요. 사실은요, 저희 딸이요, 그 36서울 위생병원에 출근해요 하더라고요. 그런데 3주 설리생병원에 출근하면 100%가 제 교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아저씨 그 따님도 교회 다니시겠네요 하니까 아마도요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또 한 반 시간 넘게 갔는데 그네 버튼을 누르시지 않더라고요. 버튼을 누르시지 않고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14,000 얼마 나왔어요.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 그 20% 또 추가하면 16,000 얼마 더 내야 되거든요. 근데 아저씨가 10,000원만 받겠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아요 아저씨 그대로 받으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아니 됐어요 내가 안 받겠는데 하면서 끝내는 안 받으시고 가시더라고요. 제가 차에서 내려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전도사님께 말했어요.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도 내내 기도했어요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큰 소리로 그렇게 짜증을 내시던 분이 택시비를 10,000원 넘게나 받지 않을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? 네, 하나님이셨어요. 그리고 2시간 넘게 제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어요.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? 예, 그 듣게 하시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2시간 되게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. 예. 그래서 우리는 예, 아마 그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들으셨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와 예, 저 부족한 저와 또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. 예.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. 예. 우리 말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로 가겠습니다. 다니엘서 6장 10절 네, 소리를 높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다니엘이 이 도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성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.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선비들과 방백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?